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다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엔 내가 울 것만 같아 Strum in time to my memories 지직거리는 radio에서 또 뻔한 love song 잊고 있던 아픈 설레임 널 생각나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쌀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그 끝만 So hard to lose But easy to repeat 푹 숙인 널 날 알아봤을까 I'm losing my breath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 더 힘들게 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어떤 수많은 밤과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연히 널 마주친 순간 내 마음 들킬까봐 뒤돌아서서 잡았다면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누리겄던 이기 위해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